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지역 담당 부상들과 국장들이 11일과 12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을 만나 담화했습니다. 담화에서 우리 측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오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또한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원민족이 힘을 합치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때 대한 방침과 우리의 힘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설린 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대외정책적 입장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우리 측의 통보에 사의를 표하고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으며 조선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쌍무관계 발전을 위한 방도적 문제들에 대해서 호심탄회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